줄기 바람 타고 온 설레임 그렇게 너는 내 맘에 불어왔다 낯설지만 싫지 않은 떨림 도맘마 그대란 바람 타고 온 사랑이 사막 같은 내 맘에 비를 내린다 마치 정해진 것처럼 예고도 없이 다가와 내 맘에 앉은 너 내겐 기적 같은 사람 어떻게 이리 쉽게 내 모든 걸 흔들어 Blow my mind 무난했던 내 삶이 다 특별해 하루가 매 순간이 다 너로 가득해 한 줄기 바람 타고 온 설레임 그렇게 너는 내 맘에 불어왔다 마치 정해진 것처럼 예고도 없이 다가와 내 맘에 앉은 너 Blow my mind 내겐 기적 같은 사람 어떻게 이리 쉽게 내 모든 걸 흔들어 Blow my mind 무난했던 내 삶이 다 특별해 하루가 매 순간 닿지 못해서 다가갈 줄도 받는 법도 모두 잊었었는데 그대 너